그럴 이유로 난 이렇게 살고 떠난 기차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럴 이유로 난 이렇게 살아 웃기지 않아 세탁한 각이 밀려버린 빨래를 토해내고 머린 불떡 쓸쓸 나 빼고 분주한 창밖은 벚꽃마저 바쁘고 글씨마기로 벅차기 없어도 당장에 내가 내 환생할 이 맘 보여줘 쇼 팔아서 고기나 쓰는 거딱 죽기보다 싫은데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떠는 기타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아 웃기지 않아 영감을 받은 척하고 뻔한 것을 써봐도 떨고 떨어 종착진 결국 you so sick of being sober 너에 대한 노래 아닌 척 살아가겠지 오늘 내일 또 모레 지겹지만 쇼 팔아서 꽃기나 쓰는 건 딱 죽게보다 싫은데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떠는 기타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날 다 별거 없는 거잖아.